No scammers in my team. Booth, find any hits. No grammars, we don't speak. 다이어들은 낚아 채울게 and I hit. No run, no liars in my team. Only suppliers in my team. We're stepping higher with my team. We're stepping higher with my team. PHB 란 name I've been your boy. Yeah. 귀 닫긴 애들 모아놓고 말해봤자 뭘. 너가 낸 그 앨범 Illinois. Nah. I don't got the time. Busy flying. I'll be out on. Yeah, we booking up. How you cooking up? 한 거 없이 인스타 플렉싱 하네 웃겨 now. 밟고 있는 발자국은 차이나 무게. 홍대에서 유명했던 넌 그저 무게. Yeah, 이미 난 출세. 매일이 축제. 그래도 항상 기억해 내 출생. 비주머니 두 개. 어느새 비만이 빌린 pockets. My future be locked in. 보장돼 있어 나에게 the ones and euros, dollars and some more pesos. Yeah, 바빠 태거는 no designer. Yeah, 발음 못해도 그냥 멋있잖아. Yeah, 돈과 명예 숨은 적이 많아. 여튼간과 패배는 결국에 같은 나. No scammers in my team, show me loyalty. 믿을 새끼 찾는 게 더 harder than 김서방니. 우린 서울 시리 길거리 위 불어 터진 능성이. 신고 저국업 없이 들 먹였다가 우리게 빡쳐. Fuck out of my bar, fuck out of my far, fuck out of my label. 아래 번쩍이는 내 이름이 came on. 바닥에서 재벌, 하민 gang up, scammer 전부 다 제껴. Game over, 시건이 미. 안 봐도 DVD, with no peace. 없어도 너보다 no. Feel like I'm limitless. Yeah. 제대로 what's so fitty? Please be serious. How many bitches after me? Easy to cocky. See Nike on my feet. 멋이 중요하지. 감이 안 잡히면 나를 봐. Yeah. 난 네 다음 달. 근데 yeah. 넌 너가 이 yeah. 새끼는 잘 안 봐. I'm stepping oh. high now you see me. I'm a high see the city. 내 업적 위 시시 비비 we don't need it. Talking down on my name. 아직 내 지도 네 resume. And no resurrection. R.I.P. to you. 말했어 미안. 저 있다던 틈 이제 내 손끝에서 부활했어. 우리 마카펠리 look like 떡하니 가진 신경 안 써 그냥 수염 난 check. Gotta check my check. 조금 덜 들어왔네. And hey bang text. Gotta triple on my hustle. 빠질 수 없어 아무것도 국물도 yeah. 없어 yeah. 없을 거야 yeah. 입에 빠졌다. 다문사가 paper bitches pull up on my glock. 네가 파는 래퍼들은 저기 딤이 block. 소신 별거 아닌 걸로 시비 girl you never know. 아마리스 자고 일어나면 원 대신 이제 달러 make it I'm on the one. 너에게 준비한 앨범 nobody forget it what. Yeah we started from the bottom but I'm high up 배아파해 시간이 없어 안기는 머리고 와 내게 말도 못 걸어 see. 이제는 다르게 가야지 네가 바란 대로 멋을 bring it up pose 잡아 like thief. 너의 집은 out. Sorry 집이 없을지도 wiggle little laugh. I'm not a nerd 걱정 말어 난 두꺼운 더 문제 있음 call to my boss. Yeah you know and ride it. Hey darling wanna hop on my track. 조심해 밑에 있다 깔릴지 너의 건 없어 go away. 17살에 난 김새 무슨 말이 필요해 내 손끝 담은 금이 되지. 난 착한 소주를 기르고 we say keep em ready. 동주를 내민 손으로 대금 pull the trigger. 당해도 I'm million ally의 killer. 선택권 너에게 달려있어. Mastercard, Visa, 통장 은을 꽉 차있어. 덤벼봤자 피멍 들지 Blackpink, no Jenny Lisa. 무려들면 그림이지 Da Vinci's Mona Lisa. 어떤 포즈든 다 지면 cut 니네 맘대로 찍어.